언제나 반쯤 가려진 달에 뒤져 널 보여줘도 솔직히 널 보여줘도 확실히 널 보여줘 그 어딘가 언제나 반쯤 가려진 달에 뒤져 좀 불러줘 자꾸만